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말이 유행이라보다는 네. 적정한 말이 춘삼월이에요, 춘삼월. 춘삼월. 역시 봄이 오니까, 3월이 되니까 어저께는 좀 쌀쌀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 출근하고 탁 보니까 온도 차가 좀 나는. 좀 날씨가 좀 풀렸죠. 네, 그래서 내복 입고 갔다가 엄청 덥다는. 예, 네.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미국 시장도 첫날 주식 시장에서 좀 활기차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뭐 대부분의 나라가 다 좋았고,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 다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상당히 기분 좋게 나가고 있어요. 아침 시작부터 외국인이 시작할 때 바로 350억하고 500억 넘더니 벌써 외국인이 1,900억이나 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시장에 대한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좀 뭐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지금 보이는 1,800억이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200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뭐 대형주 섹터에서는 포스코. 네. 아, 포스코가 지금 5% 이상 상승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한미 약품이 5%. 또 이제 그 OCI가 한 4% 가까이, 그리고 S-OIL이 4.5% 이렇게 하면서 대형주 섹터에 의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강하게 전개가 되는,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방위적으로 뭐 개별주 섹터들도 뭐 반등을 해주고, 특히 이제 단기 금요일날, 아, 지난주 이제 월요일날 좀 빠졌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쪽이 반등을 이끄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힘입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지만 외국인 사면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죠? 네네. 지난 자꾸 금요일이라고 말이 잘못 나와. 그리고 어제 오늘이 월요일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도 외국인 사고요. 금요일도 제법 샀는데 오늘도 일단 많이 사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는 것이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뭐 현대, 한국전력, 두산인프라, 현대증권, 기아차 쭉쭉쭉쭉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그리고 오늘의 히트는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에서의 산업 구조조정. 그래서 뭐 철강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포스코랑 현대제철이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예,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오늘 보게 되면 여전히 뭐 포스코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쪽이 좀 그 쏠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쪽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66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갭상승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어쨌든 그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저항선에 대한 쪽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요 저항선에 대한 돌파, 주봉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 그러니까 그 조정에 들어오더라도 조정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에서 여력을 좀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주요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950포인트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딱 걸려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고점에 대한 쪽을 지금 어떤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에는 좀 의미가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특징적인 주식이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가 월요일날 참 딱한 요문 녹음했잖아요. 네네. 그때 얘기 많이 했던 뉴도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네네. 대연 얘기했는데 오늘 대연이 8%까지 오르다가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요. 여튼 대연도 오늘 4-5% 올라가고 있고요. 뉴는 하여튼 뭐 급등나기보다는 뉴가 이제 월요일날이랑 금요일날 많지는 않지만은요. 많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외국인의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기관은 좀 팔자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직전 고점은 돌파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거든요. 뉴가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성 교수가 알려준 거 8,700만 건? 네네. 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유료 회원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보통 무료 회원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참고적으로 별그대는 9억 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누적으로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에 따른 뭐 성공 이게 이게 중요하면 뉴가 뿐만 아니라 여타 이제 제작 환경 자체 그래서 그런 만약 하여튼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뉴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뉴가 만약 돼갖고 그게 만약 소인 얘기하는 소리 수익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수익 모델이 확인되고 그런 거에 대한 작품성에 야 너희 나라 한국 나라가 채팅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내용이 막 바뀌는 그런 거 익숙하 그런 거를 잘한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좀 돈 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워킹데드 형님도 네네. 한국에 와서 뭐 누구랑 손잡을지 모르겠으나 같이 손잡고 만들 수 있게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아세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올 초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넷플릭스가 이제 일본에서는 들어가갖고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이런 데 들어가갖고요. 벌써 드라마 두 편 만들었어요.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누구야? 봉준호 형님인가? 네. 준호 형. 네. 준호 형님의 차기작 알아요? 제목? 차기작 제목이 뭐죠? 몰라 진짜? 모릅니다. 아 참, 아 참. 우리 설국열차 말더니 형님. 네. 이름이 옥자잖아, 옥자. 옥자? 진짜 몰라? 몰라요. 옥자가 이제 헐리우드 데뷔작이에요. 아, 진짜로 봉준호의 본격적인 데뷔작이거든요. 네. 아, 화면 보여줘봐, 있어. 네, 네, 옥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네. 이름까지 제가 모르는 사람이나 설국열차 나왔던 사람도 나오고요. 옥자. 화면 좀 나왔어요? 네, 네. 거기 얼마 썼는지 아세요? 넷플릭스가 옥자에 얼마 썼는지 아세요? 전액을 투자했네요. 얼마 썼는지 아세요? 얼마 썼습니까? 5천만 달러. 577억. 5천만 달러. 네네.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니까 5,700원 그 당시 돈이고. 네네. 5,700만 원 지금 그 5천만 달러면 지금 시계역에서 얼마야? 6천억이지. 아 이거 600억. 600억이죠. 600억. 네. 600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제작비 있죠, 제작비. 제작비로 네. 들어가면 이제 뭐 1대1로 매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위협 요인도 되죠. 제작자가 했다가 안고 떨어지면 망하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야, 한도는 이제 그만해봐, 임마. 그러면 꽝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유예 조건이 왜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고요. 일본이랑 중국은 쉐어링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내 외의 나라는 공동 투자가 쉐어링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중국 일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서 갑자기 꽝 되면 안 되잖아. 네. 근데 보면 이게 이번에 제작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130억이죠. 130억인데요. 이게 물론 스케일이 다르죠. 네. 넷플릭스에서 심지어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것들도요. 그거가 이게 무슨 엄청나게 CG 드라마 막 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예를 들어서 마르코 폴로라는 게 있어요. 마르코 폴로 이제 액션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당 제작비가 100억이에요. 50억만 싼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지 스케일. 네.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잖아요. 열심히 해갖고 외국까지 갔다 와서 이제 얘네가 무슨 그 태양의 외가 얼마 130억 쌓아갖고 총 170억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뉴에 떨어지는 게 30억 정도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아져봐. 많아져봐. 근데 이제 그것도 30억에 대한 쪽도 이제 그 중박 기준에 대한 개선이고. 어, 그렇죠. 내 얘기 아니야. 그냥 내 얘기 아니라 그 이베스트는 어디 증권사 얘기야? 이베스트 증권사 얘기. 우리 출처로 얘기해 주지 않니? 어, 지금 이제 9억 뷰였고 21부작이었잖아요. 네네. 21부작이면은 별그대가 21부작이면 4,280만 뷰 정도 되는 거거든요. 회당. 아. 일단 그거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1, 2회이긴 하지만. 그것도 유료 회원만. 유료 회원만. 뭐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지금 유료 회원만 일단 거의 비슷한 숫자가 지금 나왔으니까. 네. 스타트는 일단 퀄리티 스타트. 에 대한 쪽이 그렇죠. 시장이 됐고 오늘 이제 오늘 3회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봤어? 그리고 이제 봤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 들어? 어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다라는 자기는 어떤 느낌 들어? 저는 뭐 그냥 그런데 드라마가 그렇다고 뭐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불과했더라고. 저는 이제 육룡이 나르샤 젊은 여성들한테 제가 저는 이런 거 한번 조사하면요. 네네. 다 주위로 확인해요. 네. 어떠냐 그러면 세 부류는 합니다. 세 부류. 네네. 젊은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네. 한결같아. 네. 송혜교 예쁘다. 송혜교 예쁘다. 어, 그러니까 한결같아. 좀 늙었던데. 아니야. 한결같이 네. 송혜교 예쁘다 그래. 네. 여자는 두 부류로 나와요. 젊은 여자는 뭐라는지 아나? 뭐라 그러니까? 송중기 멋있다. 송중기 멋있다. 어, 그렇죠. 나이 든 여자는 또 뭐라는지 알아? 뭐라 그러니까? 송혜교 쟤 뭐 했길래? 송혜교 쟤 뭐 했냐? 뭐 했길래? 그거야 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저래? 이런 거야. 너무 네. 피부가 좋다고. 그러니까 세 부류야. 아직 진짜요? 네네. 저는 그런 건 없는 얘기 만 만들거든요. 네. 진짜요, 제가 해봤자 뭐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지 내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봤다 안 물어봤는데 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문제는 뭐냐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봐봤지. 그죠. 보다 보셨다는 얘기죠. 다들 보지. 네네. 그냥 안 볼 수가 없어. 네. 그냥 채널이 여러 개잖니. 네. 속하게 뜨는 거야 그냥 막 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도 올짓건데요. 오늘 콘텐츠 얘기했잖아 아까. 콘텐츠 네네. 제작자. 그 얘기 하나 좀 잠깐 할 텐데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좀 이상한 게 있다. 우리에게는 시청률이 JTBC가 뉴스가 손석희 뉴스가 센 걸로 하잖아. 근데 네. 매일경제 보면 매번 자기네가 종편 1위래 뉴스가. 매일경제. 어. 근데 뭐 아니 사실은 모르겠어. 근데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시청률이 그것뿐만 아니라 굿데이터 무슨 또 협회가 있더만. 굿데이터. 어, 굿데이터 해가지고 뭐냐면 단순 시청률이 아니라 네. 단순 시청률이 아니라 어, 인터넷상에 네네.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SNS 있잖아요. 그걸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올해는 단연코 저거 최근에는 저게 1등이었나요? 뭐 응팔이가 1등이었고요. 최근에는 시그널? 시그널 네. 있고 또 하나가 뭐 요즘 뭐가 있었더라 그게 1등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16주 만에 처음으로 저게 이겼다는 거야. 아까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아, 그래서 갑자기 그거 하나 더 말씀드렸고 그래서 데이터 무슨 협회가 있어. 거기서 하는 걸 오늘 인용하는 데가 있더라고. 한국 데이터, 굿데이터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면 나요. 굿데이터, 태양의 후예 치면 나올 겁니다.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JTBC도 채널이 많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JTBC가 그러니까 TVN이 그 CJ이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JTBC도 JTBC 있죠. JTBC 골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스포츠 채널인데 JTBC2가 개국된 거 아세요? 예전에 QTV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JTBC2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가 야 J 콘텐츠를 얘기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JTBC2 하니까 웬만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뭐 재방송 돌리겠지? 재방송 돌아가겠죠. 그 엔터테인먼트 하고 뭐 하겠는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 있죠. 완전 새로운 콘텐츠가 막 거기 들어가는 거 이제 세상 바뀌는 거예요. 콘텐츠 제작업체가 돈 버는 건데요. 런닝타임 2분 남짓의 초압축 드라마로 화제를 본 72초 드라마. 72초 있죠? 드라마. 이것도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방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매주 목요일부터 3월 7일부터 매일 저녁 밤 해갖고 메인타임에 들어간대, 이게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요. 네, 72초 TV. 예. 이게 이런 거가 다 뭐냐면 드라마니까 아, 또 웹 콘텐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작자 있죠. 제작자. 네. 콘텐츠 제작자. 이런 쪽들을 계속 72초 TV가 요즘에 좀 길어졌어. 막 3분도 하고 5분도 하고 그러더라고. 네, 뉴스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뉴스도 있고. 어쨌든 포맷이 좀 다양해지게 72초 TV가 네. 포맷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2초 TV 지금 보게 되면은 72초 TV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72초 TV 드라마라고 해갖고 지금 보게 되면 좀 길게 네. 예전보다는 72초에 딱 그 짧게 끝났는데 요즘은 그렇죠. 좀 길게 진행이 되는 길게 하면 돈을 더 벌겠지. 특징적인 네, 내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 볼 거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웹드라마 검열 강화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중국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뭐 컨텐츠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해외 플랫폼을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검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웹드라마에 대한 쪽도 검열 기준을 TV 드라마 수준으로 이제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제 그 언론 통제를 위한 그런 네.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반 텔레비전에서 방영될 수 없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방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영향을 받을 거는 좀 없는 네. 그런 내용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왕 했으니까 네. 그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SM에 대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아주 그 SM 대표님 바뀌셨어요. 파격적 음악 행보 왜 뭐 이런 그 내용에 대한 기사가 한번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지금 보게 되면 네. SM 엔터테인먼트가 예전에와는 달리 협업과 작품 소개를 하고 다채로운 화제를 양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그 음악들에 대한 쪽들이 나왔다라면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SM 같은 경우가 SM 밖에 가수하고 함께 더불어서 네. 지금 이제 그 조인을 하는 네. 이런 형태에 대한 음악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SM이 JYP하고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메바 컬처하고 뭐 같이 음반을 낸다. 콜라보지. 네, 콜라보를 하는데 예전에는 겨우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SM이. 근데 이제 SM이 이제 그러한 시도에 대한 쪽, 뭐 백현과 뭐 수지에 대한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나오는데 네. SM이 장르도 바뀌었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에다가 우리 음악이 좋아 강요했는데 지금 보면은 음원순위 1등 했는데 보면은 막상 그 음원 차트 들어가게 되면 1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우리 음악이 좋아하고 강요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시장이 그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음악에 대한 쪽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수만이 형님은 너무 오래 하셨지.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SM 당시 출발 장르의 포용성을 보이면서 SM이 이 같은 흐름이 차라리 네.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M이 네. 어쨌든 간에 네.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네.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VR 쪽인데요. 우리 그 이승원 교수가 좋아하는 그 홀로렌즈 있죠. 네네. 홀로렌즈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홀로렌즈잖아요. 네. 그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관심 있으시면 주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개발자 버전이 나왔는데요. 비싸지 네. 않나요? 이거는 좀 얼마 안 하죠. 저거보다, 개발자 버전이니까요. 저거보단 더 비싸지 않나? 구글 그때 그거보다. 아, 더 비싸죠. 개발자 버전이니까 좀 비싸죠. 그 개발자 버전 MS 예. 나오는데요. 간단해요. 3,000달러. 370만 원. 그 개발자니까. 네, 개발자니까. 개발자니까 이제 다 되면 이제 1,000불이야. 뭐 700, 800불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 홀로렌즈 이제 홈페이지에 보서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증강 현실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차세대. 진짜 이제 게임하고 더 실감나게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보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뭐 그 컨텐츠 쪽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네. 한국 달 탐사. 네. 아, 지금 이거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사람이? 이거 옛 따먹어라 이건가? 아니죠. 2020년까지 네. 우리나라 그 저기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업이잖아요. 2020년까지? 네. 미사일도 아직 못 쏘는데. 아니죠. 아니죠. 우리나라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래갖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저기 갔잖아요. 미국 네. 가셨을 때. 네. 나사에 갔잖아요. 나사. 나사 본사가 아니라 나사 또 다른 쪽에 나사 가갖고. 그때 우주인이랑 대화하다 그러면서 그때 네네. 2020년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주협력 협정. 나라에서 하는, 나라님이 하시는데 자기. 타결이 됐죠. 반대하는 거야? 예. 우주협력 협정이 이제 타결이 돼서. 뭐 지적재산 정보공개, 인적교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한국항공우주연구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기상청, 교통과학기술진흥원 뭐 이런 네. 쪽과 나사, 그다음에 네. 미국의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이 이제 협력을 이제 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미 우주협정이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됐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로 양국 정상 협정이 체결 추진되면서 합의에 이제 급물살을 탔다. 지금 네. 우주협력을 체결한 국가가 지금 10개국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관련된 그 테마에 대한 쪽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게 되면은 퍼스텍이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퍼스텍이 또 그 전선 납품하잖아요. 아, 달 착륙은 네. 아닌가 보네. 뭐 달 착륙은 아닌가 봐요. 네, 그런 쪽으로 확인하셨네요. 네, 쪽 볼 수 있는 또 네. 그 흐름에 대한 쪽을 한번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재미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요? 그 이번에 지금 슈퍼 화요일에 지난 튜어데이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이제 두 명이 이겼다. 이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동부 지역은 벌써 다 나오고 막 발표한 데도 있고 CNN이 예측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제 클린턴이 다시 잡아갖고 전국 조사에서 10포인트짜리 이기고 있고요. 저쪽은 이제 급해졌죠. 왜냐하면 거의 트럼프가 지금 리드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벌써 공화당에서도 포기하고 트럼프에 손잡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 하나 제가 간단히 봐드릴게요. 제가 한번 잡아주시면요.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누가 이게 재미나는 게 누가 어떤 대통령 후보가 미국 그 경제를 누가 잘 리드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거 보세요. 트럼프가 1위야. 트럼프가 1위야. 40%. 네, 40%. 40%가 되겠고요. 클린턴이 27%. 샌더스 6%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많은 사람 주장은 2,000명의 지금 서베이거든요. 2,000명 조사했는데 물론 전원이나 설명할 수 없죠. 이게 통계라고. 통계적 가치 우리가 따기는 뭔 그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설문조사니까요. 여튼 이런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우린 저 트럼프 미쳤다 그러는데 네. 트럼프 미쳤다는데 그게 있고요. 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슈퍼 투즈데이가 오늘 좀 미국의 주가 올랐잖아요. 3월 첫날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불확실성이 많은데 슈퍼 투즈데이 되면 슈퍼 투즈데이에서 이긴 사람들이 각 당에서 90% 정도 확률로 지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잖아요. 그래갖고 1992년 슈퍼 투즈데이 이후에 1992년 이후에 슈퍼 투즈데이 이후에 첫 일주일 동안 0.89%가 상승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해소도 하나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는 그런 기대감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뉴스원에서 네. 이제 그 시리즈로 네. 내놓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소비의 일본화라는 제목으로 네. 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소비의 일본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점점점 이제 일본처럼 되는데, 네. 대형마트가 이제 편의점이 일본이 네. 이제 엄청 이제 발전을 했듯이, 네. 지금 보게 되면, 일본에서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대형마트보다는 네. 이 슈퍼들에 대한, 네. 그 편의점에 대한 성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의 그 소비의 일본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형마트의 평일 시간대별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의 매출과, 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의 매출이 10%가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매출은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100% 매출을 볼 때 오후 2시까지 매출이 23.5%, 네. 10시부터. 네. 2시부터 10시까지가 67%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10시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매출은 9.6%니까 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와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쪽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쪽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형마트의 경우는 매출이 적게 나오는 시장을 탄력적으로 아예 운영해 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은 HMR. 그러니까 편의점 그 작년에도 이제 그 HMR 관련된 그 흐름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가치 네. 소비에 대한 확대. 이게 가성비,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게 가성비죠. 가성비를 네. 따르고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 뭐 편의점의 발달 이런 그러니까 그 소비의 일본화의 핵심이 바로 이제 가성비. 그다음에 네. 니즈에 대한 다양화, 네. 뭐 이런 것들,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이 소비 쪽에도 많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이런 선물 세트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심의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환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커피숍에 가도 네. 4인용 테이블보다 1인용 테이블이 더 많고 네. 고기 구워 먹는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1인용 네. 이런 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의 일본화가 나타나는 흐름에 대한 쪽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그 가치 소비 네. 뭐냐면 가성비죠. 그러니까 네. 옷을 SPA 브랜드 옷을 입어요. 네. 그죠? 근데 호텔에서 또 디저트를 먹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나를 위한 소비에 대한 쪽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돈을 쓰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커피가 인기가 네. 있고 또한 CU와 그 편의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여름에 보게 되면은 얼음컵에다가 그 네. 주는 커피 이런 네네. 것도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네. 그 백다방도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반면에 또한 이제 스페셜티 매장 같은 경우도 또 잘 되고 네. 그러니까 뭐 한 잔당 뭐 그러니까 양극화로 중간 가격에 있는 쪽은 안 되고 아예 싸거나 그렇죠. 아예 7,8천원으로 커피 한 잔에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니면 백다방이라는 네. 얘기지. 그렇죠. 이런 네. 쪽으로 대한 쪽으로 된다는 얘기겠고 패션도 역시 저가 브랜드와 고가 브랜드로 아예 재편 뭐 네. 유니클로로 대변되는 SPA 브랜드 네. 아니면 고가 명품 수입, 뭐 명품 이런 네. 거에 대한 소비에 대한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소비 트렌드의 양극화가 작은 사치에 대한 열풍에 대한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작은 사치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바로 디저트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쪽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또 키덜트 시장에 대한 어느, 성장, 어느 기자야? 어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뉴스원인데 뉴시스인데요. 뉴시스? 어쨌든간에 뭐 뉴시스에서 어쨌든 이런 시리즈에 대한 기사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거 원유크 제가 작년 여름에 쓴 거 베꼈네. 네네. 그래서 지금 나요. 보게 되면 소비의 일본화라는 네. 타이틀에 대한 쪽으로 뉴스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말을 함부로 뭐 하면 뭐 혼날 것 같아. 네. 우리가 제가 딱 월요일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이런 유통 가격이 혁명이 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가 우버 말씀드렸죠. 네. 우버 비싼데? 뭐가 비싸? 우버가 비싸죠. 네. 아니, 무슨 얘기야? 네네. 아니, 포인트를 안 잡고 이 친구 지금. 네네. 이 친구가 세상을, 지금 요즘 세상을 등지고 있네? 네. 우버를 제가 왜 말씀드렸어요? 비싸고 싼 게 아니라, 네. 우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퇴근 시간 때 아동도 알고리즘 가격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 예. 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도 지금 미국에서 처음으로, 물론 주말 요금, 평일 요금은 따랐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링 브레이크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값을 올리겠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CJ CGV가 오늘 발표했네요. 어저께. 네. 그거 아세요? CJ CGV가 발표했죠. 그게 딱 그거예요. 네. CGV가 새벽 시간, 밤 시간, 평일 시간, 노른 시간 다 바꿨어요. 가격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프라임 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뉴스 한번 지금 봐주시면 이렇게 네네. 바뀌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저 왜 말씀? 예. 네, 이거 보시면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모닝 시간 10시 이전. 브런치 시간, 데이라이트 시간, 프라임 타임, 문라이트, 나이트 시간 다 달라요. 금요일 날 목요일이 프라임 나이트 있고요. 여기서 재미나는 거가요. 좌석을 구분했네. 싸구려 이코노미 존. 저 구석탱이, 앞자리 이런 거지. 나는 이런 데 가는 거지. 스탠다드 존, 프라임 존. 예? 제일 좋은 자리 프라임 존이잖아. 연애아들 어디로 가겠니, 처음에? 예?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끼는 거 하는 사람 있지만, 아, 여자랑 어떻게 잘 보려고, 남자랑 프라임 존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게. 네네. 근데 이게 누구 이제 반대로 얘기, 반대판에 이런 거죠. 야, 값 올리겠다는 얘기를 어렵게 썼다. 값 올리겠다는 걸 어렵게 썼다. 값 올리겠다 어렵게 쓴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게 유통에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죠. 이게 보면 말씀드렸다니 커피도 요즘에 알게 모르게 모닝 커피 싸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동네 네. 커피 이런 거 많이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 더 막 확산되는 거죠, 앞으로. 예. 네. 이게 유통의 대형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것들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여튼 이거죠. 하여튼 그 값을 올리겠다니 어떻게 써놓은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기회가 많이 추세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하나만 더 보고 1부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판매 이쪽 볼까요? 아, 그거 보죠. 예,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이 네. 많이 늘지 않았고 기아차가 지금 13%.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늘지는 않았고 당연히 이제 IT 트럭 이쪽으로만 지금 이제 그 판매량에 대한 쪽이 SUV와 라이트 트럭 중심에 대한 그 판매량, 미국 판매량입니다. 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위에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그 뭐 도요다, 뭐 네. 캠리, 뭐 코롤라, 뭐 닛산, 뭐 알티마 뭐 이렇게 네. 쭉 이렇게 있고요. 많이 판매된 거 맨 마지막에는 현대 소나타가 또 하나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4.9%가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지금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0.1%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정도 네. 동월 대비. 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13%가 증가를 했는데 주역 모델에 대한 쪽 역시 네. 자동차 쪽에서는 승용차 쪽에서는 별로 증가 안 했고 네. 라이트 트럭 부분에서 25%가 일단 증가하면서 네. 기아차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면 포드가 한 20%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13% 정도 네. 늘어났고요. 혼다가 한 12%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이 대형사 중엔 저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아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2000년 이후 최고의 2월을 보냈어요. 최고의 2월. 물론 하루 더 있었죠. 29일까지 오늘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작년이랑 실제로 보면 뭐 마케팅하면 딱 하루 차이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그 1754만 대 시장이 났을 거예요. 작년에 1740만 대 났는데 올해 지금 요번 2월 기준으로 보면 1750이니까 그만큼 시장 좋다. 좋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테슬라가 요번에 또 13% 판매 증가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여전히 미국 자동차 시장 좋다. 다만 좋다는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가 돈 번다 이런 건 또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